평양의 대동강에서 태양빛 전지 유람선들인 옥류 1호, 옥류 2호, 옥류 3호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배 조종체계는 우리의 기술자들이 자치심과 기술로 완성한 것입니다. 태양빛 이내리기를 동력으로 하고 있는 유람선들은 김일성 광장과 주체사상탑 사이 대동강을 오가며 수도 시민들의 출퇴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태양빛 전지 유람선들에서는 근로자들의 유람 봉사와 함께 국내외 손님들을 위한 관광 및 주문 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